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2부에 일단 분데스리가 마지막 라운드, 아니 전반기 마지막 라운드 경기였던 미넨과 라이프치히 경기 얘기를 조금만 정말 발만 담그고 넘어갈 생각이었는데요. 일단 이 경기 시작 전까지 두 팀이 공동 1등이라 하긴 좀 그렇죠. 일단 승점이 같았죠. 36점을. 승점이 이제 36점으로 같았고, 골드실 차이에서 조금 남아서, 골드실 차이에서, 약간 차이가 네, 있어서 약간 차이가 미넨이 있어서. 1위 그리고 라이프치가 2위였는데요. 이 1, 2위가 전반기 마지막 라운드에 붙게 돼서 큰 주목을 받았는데, 일단 제일 주목을 받았던 건 일단 확실히 라이프치히라는 돌풍이 과연 미넨마저도 꺾을까? 미넨이란 경험을 누를 수 있을까라는 그 얘기였는데, 확실히 경험은 무시할 수 없는 걸로 근데 이게 결론이 나왔죠. 언론이 자꾸 미넨을 보고 경험 하는데, 사실 미넨을, 물론 미넨이 경험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건 뭐 그냥 돈이지. 돈이 과연 더큰 돈을 이길 수 있을까, 이거였지. 선수진 그 뭐야 연봉만 봐도 미넨이 훨씬 더 많은 돈이었고, 그렇죠. 그게 나쁘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물론 이게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는 사기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돈이라서 이제 욕을 먹는 거고,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헤네스 단장이 이제 사업을 잘해서 번 돈이고 해서 그 차이점이 있지만, 뭐 어쨌든 결국 돈대 돈이었지 뭐. 어쨌든 제일 주목했던 건 신생, 어떻게 보면 거의 신생이죠. 처음 1부로 올라온 팀이니까. 신생인 라이프치히가 이 미넨을 과연 누를까라는 기대감에 사람들이 많이 봤던 경기 같은데, 저희도 이 새벽 다시 보기로 보셨나요? 다시 보기로 봤습니다. 시작 때도? 처음에도? 저는 이 경기를 우연찮게 아니고 좀 기다려서 이제 시작부터 봤는데, 바로 꺼버렸어요. 장선호 씨 라이프치 응원하죠? 네, 제가 라이프치히 이번 시즌 좀 열심히 이제 좀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서 응원 좀 하려고 이제 지켜봤다가 축구에 들어가는 거 첫 보고 라이브 맞지, 너 이거? 라이프치 아니 라인 라이프치 아니요 라이프치 경기 두 번째 라이브예요. 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라이브입니다. 두 번째 라이브인데 이 경기 보고 바로 두골 들어간 거 전반전 끝나기 전에 껐어요. 아, 저는 이거 제 방으로 보긴 했는데, 저도 이거 그냥 전반전에 두골 들어가고, 포르스베리 퇴장 당하는 것까지 보고, 그 이후까지는, 그 이후 뭐, 이미 스코어는 알고 있었으니까. 전반전에 3대 0 아니었나요? 전반전에 3대0입니다. 네, 그것까지 보고 딱히 후반전 볼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안 봤어요. 저도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하이라이트로 보긴 했는데, 이 경기 일단 저희 봤던 대로만 얘기 드리면, 일단 스타트는 라이프치가 나쁘진 않았어요. 스타트는 나쁘지 않았는데, 저는 스타트도 그렇게 주요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라이프치가 이렇게 시작부터 엄청 이렇게 항상, 아, 물론 주요 장면을 먼저 만든 건 라이프치이긴 그쵸. 맞죠. 주요 장면을 먼저 만든 게 스타트를 끊었을 때 라이프치이었는데, 먼저 주요 장면 만든 건 라이프치인데 그거 빼고는 뭐 그렇게 미넨이 이제 더글라스 코스타가 왼쪽을 흔드니까 흔드니까 오른쪽에서 뚫리고, 오른쪽에서 로벤이 같이 흔드니까 그냥 1대1에서 처참하게 무너졌죠. 그쵸. 양쪽 그 측면에서 1대1에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가운데는 역시 레반도프스키가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밀러 대신에 티아고 알칸타라를 넣었는데 그것도 확실히 주요했고, 이제 라이프치히가 계속해서 이제 라인은, 그러니까 간격, 좌우 폭 간격을 좁힌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밀러보다는 확실히 알칸타라가 더 낫겠다. 볼줄이 좋고 연계가 확실히 더 좋은 알칸타라를 써서 좌우 측면으로 크게 벌려주자. 그때 보면은 더글라스 코스타라든가 로벤 같은 경우는 거의 거의, 중원으로 안 들어오죠. 아, 터치라인을 밟고 있죠, 거의. 그쵸. 예. 물론, 터치라인을 밟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볼이 좀 길게 잘 빠질 수 있는 그런 패스가 필요했는데, 그 역할에서 티아고 알칸타라가 잘 해줬고, 알론소한테 압박이 좀 없었던 게 조금 그렇죠. 안타까운, 라이프치히한테 안타까운. 라이프치히가 알론소가 뭐 기동력이 떨어지고 압박을 받으면 실수가 좀 나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알론소죠. 그래도 킥은 알론소거든요. 그쵸. 스콜스가 아직까지도 그 킥이 정확하다고 하는데, 킥을 한번 마스터하면은 킥은 잘안 녹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알론소는 그래도 이제 중원에서 프리하게 내두면은 좌우로 찔러주는 볼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뒤에는 그 뒤에는 또 훈멜스. 그렇죠. 훈멜스가 이번 시즌 보아탱 목까지 보아탱 흔들리는 목까지 혼자서 아주 그냥 하드 캐리 하고 있거든요. 수비진에서는. 이번 시즌 좀 웃긴 게 좀 잘 나가는 선수들이 다 머리를 노란색 염색하는 것 같아요. 메시. 훈멜스 근데 노란색 잘 어울리더라. 그렇죠. 훈멜스 탈색했는데. 탈색인지 염색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 탈색 같은데. 잘 어울리던데. 잘 어울리더라. 검은색했을 때는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중동애 같았는데. 세월간이에서 나올 것 같았는데. 중동애 같아. 막 인도 이쪽 애들 같은데. 근데 노란색 하니까 얘 이렇게 잘 생겼나? 빛나던데요? 네. 눈이 글로밖에 안 가. 아, 도르트문트 때 딱 했으면 얼마나 좋아. 옷도 노란색. 머리도 노란색 해 가지고 딱딱 하면은. 어쨌든 라이프치히는 아까 말했듯이 좌우 간격이 좁고 중원을 좀 공격 루트로 좀 많이 이용을 했는데 그 중원을 쓰는 걸 안첼로티 감독이 잘 파악을 하면서 이제 계속 측면으로 돌렸죠. 계속 측면으로 돌렸죠. 그러니까 중원에 볼이 있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더글라스 코스타랑 로벤만 보이는 그러니까, 거예요. 결국 경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첫 골이 오른쪽에서 로벤하고 람이 그냥 둘이 연계해서 그냥 한 번에 나와버리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왼쪽에서도 흔드니까 애들이 수비진이 정신이 없죠. 그러다 두 번째 골 알론소한테 먹히고. 이제 그러니까 에이스인 포슈베리 마저 이제 흔들리다 보니까 포르스베리까지 흔들려 버리다 보니까 퇴장까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아예 오합술이 되어버렸는데. 태클은 진짜 멍청했던 태클이었던 것 같은데. 약간 왜, 이제 선수들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화나도 그렇지 좀 별로였습니다. 이 선수들이 약간 경험 이랄까요? 뭔가 부족하다는 걸 보여준 경기가 확실히 이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 FA컵 1차전에서 그 UFC 있었잖아요. 그쵸. 그걸 보는 것 같았어요. 안 풀리니까 에이씨 나와요. 그러니까 에이 새끼 뭐 이런 그냥 그래도, 막 걸어버리고 그래도 에이스인데 조금만 참지. 네. 뭐 그랬던 그 경기를 보는 것 같은 약간 뭐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긴 하지만 그래서 나올 때마다 좀 멍청한 파울이다라는 거는 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는 이제 전반전에 마지막에 3번째 골 들어가고 이제 후반전에 그냥 무난무난히 흘러간 것 같은데 뭐 라이프치히도 약간 전반전에 무너진 멘탈을 다시 라커룸 들어가서 잡고 들어왔던 것 같고 미네는 3-0이니까 이미 그래서 조금은 좀 여유롭게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쨌든 그렇게 경기가 3-0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라이프치히는 다시 정렬해야죠. 미넨한테 무너졌던 멘탈을 다시 한 달 동안 가다듬고 이제 다행히 미넨 홈이죠. 그렇죠. 그나마 다행인 건 미넨 홈인 게 가다듬고 이제 다음에 미넨 만날 때 조금 절치부심해서 다시 열심히 경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만나기 전에 미넨이 홈 극강이었고 라이프치히가 원정 극강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라이프치히가 홈으로 불러들인다면 이제 그러니까 그 얘기는 즉슨 라이프치히가 전반기에는 원정 경기를 더 많이 치렀다는 얘기인데 라이프치히가 이제 후반기에 홈 경기를 많이 앞두고 있다면은 이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쵸. 그리고 이넨 같은 경우 이제 후반기에 챔피언스리그도 있고 하니까 경기 일정이 좀 더 빡빡하다 보니까 이적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누굴 데려오고 누굴 팔고 뭐 이럴지는 모르겠지만 챔피언스리그까지 끼면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물론 그래도 안첼로티 감독을 믿을 수밖에 없는이라고 하기에는 안첼로티가 너무 초라한데 초라하게 말을 표현했는데. 근데 이번 시즌 좀 초라할 만한 성적표를 들고 있어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1패야. 그건 리그고. 저기 챔피언스리그. 챔스나 뭐. 챔피언스리그도 그래도 16강 진출해서 아스날만. 다 짜여진 각본이었나? 아스날 만나서 무난히 8강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고 이제 레스터 시티가 우승하는. 아 그리고 이제 분데스리가 순위를 조금 살펴보면 지금 3위에 랭크돼 있는 헤르타 베를린 그리고 4위에 프랑크푸르트, 5위에 호펜하임, 6위에 도르트문트, 7위에 켈른, 8위에 프라이부르크, 9위에 레버쿠젠, 10위에 마인츠 이 정도까지로 10위까지만 읊어봤을 때 저희가 기존에 1, 2, 3위에 있어야 될 팀들이 저기 6위랑 9위에 가 있어요. 도르트문트랑 레버쿠젠인데 지금 아까 읊어드린 대로 1, 2, 3, 4, 5위에 봤을 때 네 팀이 항상 저 밑에 있어야 될 팀들이 지금 위에 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오펜하임. 저도 오펜하임. 네, 오펜하임. 작년 시즌 겨우 잔류했죠. 네. 작년 시즌 마지막에 감독을 어린 감독을 영입을 해서 나겔스만을 데려와서 겨우 데려온 것도 아니죠. 밑에 있던 거 끌어올린 거죠. 끌어올린 건데 겨우 잔류를 했더니만 이번 시즌 전반기 5위로 마무리를 했어요. 무패예요? 심지어 이제 유일 내가 알기로는 전 유럽 리그 네, 유일한 무패예요. 유일 무패인 거예요. 저도 유일하게 저도 다 살펴봤는데 유일한 무패더라고요. 네. 나겔스만 감독이 그래서 엄청 칭송받고 있죠. 그렇죠. 근데 독일은 이게 확실히 좋은 것 같아. 지도자 클래스가 달라. 지도자를 육성하는 게 어느 리그랑은 다른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보면은 그 어느 리그가 아까 그 전에 얘기했던 그 리그인가요? 뭐 그거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보면은 클럽도 그 뭐냐 밑에서 올라온 그쵸. 케이스고 레브도 마찬가지고 그쵸. 그리고 그 뭐야 지금 막 나겔스만 나겔스만은 물론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기 도르트문트 감독 왜 내가 팬인데 기억이 안 나지? 투헬 투헬 같은 경우도 수석코치 뭐 이렇게 계속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케이스고 그러니까 자수성가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죠? 그쵸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계속 밑에서 올라왔다 했는데 자수성가한 케이스가 상당히 많은 리그가 독일이에요. 네. 우리나라랑은 다르게 우리나라는 약간 돈 인맥이죠. 인맥도 인맥이고 이름값이지. 이름 전 그게 제일 크다고 봐요. 이름값. 근데 우리나라는 뉴스 시스템이 그렇게 잘 갖춰있지 않다 보니까 그게 좀 더 아쉽습니다. 이제 그 DV7 들어오면 달라지나요? DV7이요? 네. DV7 들어오면 달라지나요? 모르죠. 그때 비와 보러 가려고 했다가 분명히 그날 안 그래도 엄청 추운 날이었는데 보러 갈까 말까 하다가 그냥 안 보러 갔는데 맞아 그렇게 보러 가신다든 결국 안 보러 가셨네요. 네, 안 보러 갔습니다. 딱 그림이 그려지더라고. 홍대 인산인해 한 홍대 안에서 막 멍하고서 비하를 기다리고 있을 제 모습을 상상하니까 약간 좀 한심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마침 그날 비하가 2시간인가 늦게 와서 그냥 홍대 살짝 거닐다가 슈퍼러브 한번 볼 한번 차고 그러고 집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안 가길 잘했다. 예, 네, 그 생각을 하고 있었죠. 네. 어쨌든 지금 아무튼 그래서 저는 독일의 감독 육성 능력 보면은 또 선수 출신이 못하잖아요 독일 같은 경우. 그쵸. 독일은 클래스만 보면 미국에서 또 경질 당했어요. 얼마 전에 미국 그 월드컵 예선 최종 예선 그 3차전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 경기 하고 경질했죠. 경질 당했어요. 그런 거 보면 오히려 선수 출신이 더 못하는. 선수 때 날라다니는 감독들이 선수 때 날라다니던 감독이 참 그런 네. 사람들이 오히려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슈틸리케도 보면 뭐 선수 시절 때 잘했다 하는데 지금은 뭐 그저 그런 결국은 중동에 있다가 우리나라 온 꼴이니까 결국 네 슈틸리케도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자기 플레이 모델이 자꾸 따라하려고 하는 초반에는 우리나라한테 신선했는데 점점 보다 보니까 그러지 않더라고요. 초반에도 그렇게 뭐 신선하진 않았는데 계속 이 얘기가 있었잖아요. 강팀 만났을 때를 봐야 된다. 강팀 만났을 때를 맞아요. 그런데 페이스북은 선동이 돼가지고 몇 경기 우패하니까 막 가틀리케 하면서 그러면서 K리그 보러 다닌다니까 가틀리케 하면서 뭐 빨아줬던 거였는데 그때도 분명히 스페인 만나기 전까지 강팀 만나봐야 된다 맞아요. 하고서는 스페인 만나니까 7-0 떡 발리고 7-1이었나 떡 발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계속 네 최종 예선급 팀한테도 이렇게 떡 발린다고 하기 뭐라고 아무튼 끌려다니고 그러는 거 보면은 또 월드컵 가서 걱정됩니다. 저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탈락? 이제 좀 기분 좀 리프레시가 필요한가요? 이제 우리나라는 리프레시가 필요하고 저쪽 기술 현장 쪽부터 월드컵을 못 가서 싹 물갈이 싹 잘라야 돼? 네 물갈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호하시네.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창조 경제를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야? 기존의 썩은 물을 이제 버려내고 지금 윗대가리들 다 이제 도려내고 뭐 협회장은 안 자르나요? 네? 협회장은 안 자르죠? 네, 협회장은 잘 모르기 때문에. 기술위원장도 뭐 최순실과 관련되지 않을까요? 어? 이렇게 의혹 하나를 던져버리고. 어?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 최순실은 축구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나요? 왜냐면 전... 최순실이 있으면은 분명히 자기 좋아하는 팀 겁나 미... 어? 그게 전북인가? 어, 그래 승부조작? 어? 어? 그래서 지금 강원이 갑자기 어쨌든 저희가 네. 말하는 건 다 사실에 입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그냥, 제가 그냥 드립 친 겁니다. 저는 절대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네. 네 맞아 분데스리가로 다시 돌아가면 도르트문트가 저희 박하시 캐스터가 해설이 정말 아끼는 도르트문트가 지금 6위에 와 있죠. 승점이 28점 7점 27점 네. 27점 선두와 12점 차이 이러면 4경기를 더 이겨야 되는데 우승 그러니까 4경기를 이기고 선두는 4경기를 고꾸라지고 그쵸 아니 선두가 아니라 위에 있는 5개 팀이 4경기를 고꾸라지고 그래야 되는 건데 가능할까요? 저 우승은 저기 미넨이나 치히 주고 그리고 저희는 챔스 우승 갑니다 챔스 아니 근데 우승하면 다음 시즌 나갈 수 있는데 만약에 우승 못하고 이번 시즌 망하면 챔스 못 가나요? 갑니다. 갑니까? 챔스는 갈 수 있나요? 갑니다. 챔스 갈 수 있습니다. 챔스는 가나요? 플레이오프로 4위 턱걸이로 가나요? 네, 4위 갑니다. 제가 그 게레이로 복귀하면은 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가야 돼요. 가능하나요? 진짜 4위 턱걸이로 가나요? 일단 수비부터 갈자. 바르트라? 바르트라부터 갈자 우리. 그 부상당하고 그러니까 첫 경기는 진짜 잘했는데 애가 부상당하고 나서 헷가닥 가서 몸개그를 1일 1개그를 시전하더니 갈수록 처음에는 개콘 그 다음은 코빅 이제 곧 있으면 무도급으로 가지 않을까 예, 1일 1개그에서 이제 1일 3개그 이제 1일 한 5개그 정도로 이제 해서 무도쯤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다가 저 10위권으로 밀려나지 않을까요? 아 근데 이제 1월이잖아요 사와야죠 이제 사오는 거 사와야죠 수비를 사와야죠 투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바르트라 보면서 아 저 새끼 내가 왜 내려왔지 하면서 저 내가 알던 저 그 새끼가 아닌데 이랬을 것 같은데 긴터도 살짝 뭔가 막 흔들리고 있고 소크라티스 같은 경우는 또 뭐라 해야 될까 홈메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소크라티스가 살았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박주호 파나요? 팔겠지 안 팔려도 쓰진 않겠지 그냥 냉정할 땐 냉정해야지 아무리 국뽕에 취해 있어 주모를 부르고 싶어도 냉정할 땐 냉정해야 됩니다 박주호는 마인츠에서 써야 돼 그렇습니다 마인츠가 적당한 그릇이었는데 근데 박주호를 살려고 하는 구단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저도 없는 걸로 알아요 근데 또 자기는 나가고 싶다고 또 얘기는 하고 있고 그래서 전북인가요? 어제는 계속 링크가 되죠 전북은 김진수 아니야? 박주호도 노리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렇군요 아 K리그 이적 얘기하니까 오늘 이상호 FC설 아 방금 봤어요 아 나 그거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바로 이제 제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수원팬 네. 네, 바로 카톡 보냈죠 네. 걔 존나 웃긴다 저희 이벤트에 당첨됐던 그 김모씨 아닌가요? 네 김모씨 네. 뭐 아무튼 뭐라 해야 될까 행운을 빌고 알아서 하시고 저는 권창훈도 나간다는 소리가 있어가지고 권창훈은 근데 뭐 해외로 나간다면 보내줘야지 프랑스 간다는데? 프랑스요 프랑스 우리 이제 또 프랑스 리그를 볼 수 있는 건가? 다시 볼 수 있나 싶어요? 뭐 포르투갈 리그 안 해주는 거 보면 아 저기 터키 리그 포르투갈 리그도 있을 잘해줄 때 안 해줬고 석시는 보여줄 만한 실력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저기 어디야 포르투갈 거기 헤투발이었나? 거기 있을 때는 좀 해줬는데 뭐 지금 저기 어디야 저기 페에노르트가 아니라 거기 어디죠? 갈라타사라이 아닌가? 갈라타사라이 아니야. 트라브존스를 한다. 트라브존스. 거기서도 주전을 못 하고 있다죠. 거기서도 벤치 워머를 하고 있다는데. 결국은 포르투에 남지라는 댓글들을 본 것 같아서. 포르투에서 벤치 달구나. 트라브존스에서 벤치 달구나. 터키 안 그래도 위험한데. 저기 김연경 보러 갔나? 아 팬인가? 팬인가 보죠. 어쨌든 아 저희가 아까 도르트문트 얘기하면서 잠깐 챔스 얘기를 했는데 챔스 대진을 잠깐만 살펴 넘어갈까요? 챔스 대진이 굉장히 생각보다 흥미로운 경기들이 많아요. 저희가 굉장히 넘어가는 게 부자연스럽군요. 아, 그냥 2시에 짓고 합시다. 아까 넘어갔어야 되는데 2시에 짓고 합시다. 저희가 2부 분데스리가 얘기보다는 챔스 얘기가 좀 더 할 게 많고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챔스로 약간 쉬는 시간에 돌렸어요. 돌려서 2부의 챔스 지금 얘기를 조금 해볼 생각인데 이게 진행자의 몫인데 너무 좀 아 저희가 딴 데로 샜어요. 못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이적 얘기 이적 아닐까, 얘기를 이거? 너무 갑자기 쑤시고 들어와서 이적하면 너가 아 알겠습니다. 내 잘못이군요. 그럼 알겠습니다. 둘의 공동 네. 잘못으로. 어 알겠습니다. 어 챔스의 얘기를 조금 겉들여 보면 아까 얘기했죠 저희가. 그 미넨 얘기하면서 미넨은 아스날을 만났다는 얘기를 했는데 미넨은 16강에서 정말 아스날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그쵸? 어, 제가 알기로 지금 이게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인가로 그쵸? 알고 있는데 계속 아스날 발목을 잡는 팀인데 네. 과연 이번 시즌 아스날이 그러니까 아스날이 16강의 법칙을 그러니까 16강의 과학을 써내려가는 이후로 다섯 번인가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쵸. 바르셀로나를 세 번인가 네 번인가 만났고 그리고 그 와중에 모나코 한 번. 아, 그 모나코 한 번 빼면은 계속 바르셀로나, 미넨, 바르셀로나, 미넨, 미넨, 미넨, 바르셀로나 뭐 이런 식으로 만났으니까. 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아스날 팬이 좀 있는데 진짜 극딜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과학은 이루어지는 건가? 저는 그 맨시티전도 보면서 계속 아스날 팬한테 그랬거든요. 역시 사스날은 안 된다고. 역시 사스날이라고 안 된다. 역시 사스날. 사스날과 그 근데 그 아스날 팬은 아스날을 이렇게 빨더라고요. 아 4위는 하되 16강 이상은 가겠다. 우리는 그러려고 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스날 팬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게 미넨이 초반기에 살짝 흔들렸은 거 그걸 보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미넨이 일단 살아나고 있습니다. 살아나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완전히 살아난 것 같아. 그 밀러 이제 그러니까 그 누구야 안첼로티가 4-3-3을 쓰다가 밀러 살리려고 결국은 제가 그때 얘기했던 대로 4-2-3-1에서 밀러 가운데로 돌리고 그쵸. 로벤이 돌아온 거 참 로벤이 돌아오고 하면서 이제 왼쪽에 리베리 오른쪽에 로벤 뭐 아니면 왼쪽에 더글라스 코스타 오른쪽에 로벤 쓰면서 제대로 살아났습니다. 그쵸. 네 그러는 거 그 경기들 보면은 아스날 이번에 틀렸다. 그리고 아스날 맨시티전을 보는 아스날을 보면은 아스날은 안 돼.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센터백도 무스타피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태고 물론 무스타피는 돌아오겠죠 그쯤 되면 그쯤 돌아오겠지만 그거 말고도 지금 중원도 문제가 많고요. 그리고 또 언제 부상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아스날이니까 그렇죠. 네 부상병동 아스날이다 보니까 그래도 저는 미넨이 이기지 않을까. 그래도 한 6-4 정도로는 아스날이 이길 거라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물론 아스날 팬이 아니어도. 이 경기는 근데 솔직히 미넨이 지금 경기력으로는 확실히 미넨이 갈 것 같은데 과연 미넨이 지금 경기력을 얼마까지 유지를 하느냐 또 조금 관건이 그리고 같고. 안첼로티 스타일 자체가 초반에 조금 주춤하다가 이제 후반기부터는 그냥 싹 쓸어 담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넨의 스타일 같은 경우는 초반기에 잘하다가 후반기에 못하는데 안첼로티는 그 반대거든요. 저는 근데 팀의 스타일보다는 감독의 스타일을 따라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서 저는 미넨이 아스날 가볍게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 경기는 그렇게 전망을 해보고 그 다음으로 좀 빅매치라 볼 만한 게 아니, 하나씩 다 잡아보죠. 다 잡아볼까요? 이번에는 딱히 뭐 등한시할 경기가 그렇게 없어요. 등한시할 경기 유벤투스랑 코르투 빼고는 그냥 당연히 유벤투스가 이기겠지. 뭐 갑자기 카시아스가 미쳐서 미친 선방할 수 있어요. 카시아스 프랑스설 뜨던데. 프랑스설? 예. 네. 이적설 뜨던데. 카시아스 뭐 이제는 전이면 할 때 됐죠. 나이가 너무 많아서. 뭐? 근데 유벤투스는 뭐 이과인만 제대로 살아나준다면야. 이과인만 살아나주면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골 소식 이렇게 시즌 초반만큼 많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시즌 초반에는 미친 듯이 넣었고. 예, 이과인. 이 또 그거가 있죠. 중요 경기 스탯. 그렇죠. 네. 아르헨티나 공격수들의 뭐라 고질병. 고질병. 나 이렇게 어휘력이 딸리지? 아 그냥 네. 요즘 슬럼프가 와가지고 삶의 의미를 잃고 있습니다. 다시 빨리 복학하시죠. 복학하면은 더 우울할 것 같아. 지금 굉장히 우울의 극치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네, 다시 그럼 일단 돌아와서 얘기하면 뭘 해도 재미가 없어. 유벤투스는 포르투를 가볍게 이길 것 같죠. 이거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될 거. 이 얘기는 좀 정리해 보고. 네. 레버쿠젠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 경기 재밌을 거예요. 그냥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그냥 미친놈들 22명을 볼 겁니다.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미친놈들 22명을 볼 거예요. 왜냐면 레버쿠젠은 제가 봤을 때 다음 시즌 챔스 진출이 정말 불투명한 입장이, 리그 순위를 봤을 때 불투명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두 팀 스타일이 다 압박이야. 그냥 그쵸. 다 미친 압박인 게 압박이다 보니까 22마리의 미친 개들을 볼 겁니다. 아틀레티코야 물론 다들 알다시피 미친 압박. 그러니까 서로 좀 다른 압박이에요.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무분별한 압박. 그러니까 막 다 달려들어. 그리고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는 블록을 만들어서 달려드는 압박이고. 그러다 보니까 살짝 스타일은 다른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이 경기 10km 그러니까 풀 경기 뛰는 선수들 중에 11km 이상 이하로 뛰는 선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미친 달리기 경기. 그래도 저는 아틀레티코가 이길 거다. 이 경기는 아틀레티코가 저도 이길 것 같아요. 레버쿠젠은 지금 공격수들이 공격수가 없어요. 치차리토가 갑자기 죽으면서 키슬링도 마찬가지고 골 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골 넣을 선수가 없다 보니까 아틀레티코는 그래도 최전방에 그리즈만, 가메이로, 토레스는 교체로 하면서 넣을 선수가 종종 있는데 레버쿠젠 그리고 중원에도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는 뭐 저기 누구야 사우니게스라든가 그쵸 가비 그리고 코케 그리고 저기 제일 카라스코 제일 잘하는 카라스코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틀레티코가 이길 거라 봅니다. 저도 이 경기는 아틀레티코가 이길 것 같고 다음은 좀 다음으로 가볍게 넘어갈게. 파리 생제르맹 대 바르셀로나. 아 그거 말고 도르트문트 벤피카 가볍게 넘어 팀만 찍자. 하나 둘 셋 도르트문트. 오케이, 오케이 넘어가고 그럼 벤피카 올라가면 정말 꿀잼이죠? 네? 아 그렇다고요. 네. 그 다음이 그래 파리 대 바셀 얘기하면 파리가 이번 시즌 좀 안 좋아요. 그냥 리그 전체 리그나 챔스로 봤을 때도 전년 예년 못지 않은 모습이 아니라 조금 더 못해요. 근데 이것도 에미리 감독 특성이거든요. 세비야 때 보면은 초반기에 겁나 안 맞아. 겁나 안 맞다가 후반기에 갑자기 조직력이 맞춰지면서 유로파 우승하고. 이게 에미리 감독이거든요. 근데 파리가 일단은 챔스에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파리야. 일단 16강에서 좀 더 약한 팀을 만났으면 모르겠는데 바르셀로나를 만났기 때문에 그 조직력이 과연 바르셀로나를 만나기 직전까지 완성이 되느냐가 제일 큰 문제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에메리 감독 경제설이 있는데. 그렇죠. 저도 그 얘기를 봤어요. 에메리 경제라고 바나를 데려온다고. 바나를 데려오면은 바르셀로나 승부입니다. 아닌가? 아 그래도 바나리 그래도 바르셀로나 축구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바르셀로나 승부입니다. 근데 파리의 고지적인 문제가 디마리아라는 소리가 있어요. 디마리아 선수가 요즘 그렇게 못한다고. 제 기사를 얼마 전에 봤는데. 그리고 디마리아. 그것도 그렇고 질라탄도 제가 좀. 하고 카바니 혼자서는 남미 선수들이 다 그런가? 그냥 아르헨티나랑 우루과이랑 이쪽이 좀 그런가? 우루과이는 저기 걔 수아레스? 수아레스가 있는데 선수 문제인 걸로. 네, 선수 문제인 걸로. 아무튼 카바니도 그렇고 내가 볼 때만 못하는 카바니. 진짜 그 아스날전 그 1차전 아스날전 그 카바니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아까 제가 바르트라 보고 1일 3기구 한다고 했는데 그날 좀 많이 했죠. 카바니 그날 인생 예능 찍고 인생 예능 찍고 많이 반성했죠. 네. 그러고서 또 한동안 잘하더니 또 못하다가 잘하다가 못하다가 잘하다가 기복이 좀 있어요. 어쨌든 이 경기도 그냥 이 경기는 근데 바르셀로나의 메시, 수아레스, 네이마르가 과연 얼마나 끌고 갈 수 있을지가. 이니에스타 선수가 일단 부상 복귀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근데 이니에스타가 과연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확실히 부상을 자주 당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니에스타가 없는 바르셀로나가 파리를 만난다면. 그러면 좀 위험하죠. 그럼 위험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비도 오른쪽이 좀 불안하고 오른쪽 그 누구야? 세르지? 세르지 로베르토 같은 경우도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알베스가 있을 때보다 더 자기가 불안하다고. 저도 그 기사 봤습니다. 네. 알베스가 있을 때는 그래도 알베스가 가르쳐줬는데 자기가 주축이 돼서 하려다 보니까 못하겠더라고. 결국 벤치 자기는 벤치용이다라고 밝히는 건데. 아니면 아직 자기가 좀 덜 성숙했다, 덜 발전됐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좀 뭔가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아쉬운 거고 이번 겨울 그래서 이적 또 이적 시장에 누구였지? 누구 데려온다는 썰이 있었는데 아 스르나. 스르나를 데려오겠다는 썰이 있었는데 아 맞아 스르나를 자유계약으로 데려온다는 소리가 있었죠. 아 근데 스르나도 차라리 나이가 지금 좀 많아서 33인가? 그렇죠? 이제 해 지나면 34인가? 그렇죠. 근데 그래도 저는 스르나는 좀 남아있었으면 샤우타르에 남아있는 게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뭐라 해야 될까 레전드가 원클럽으로 남아서 이제 그런 거 약간 좋아하기 때문에 뭐 스르나, 뭐 토티, 제라드 제라드는 물론 미국 가긴 그렇죠. 했잖아. 뭐 아무튼 이런 원클럽맨들 드맨 드맨은 원클럽맨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가? 하도 왔다 갔다 많이 해서 중국으로 한 것도 있고 아 맞네 상하이 선화 갔다가 중동도 한번 갔었죠? 중동은 갔나요? 한번 중국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나요? 중동 안 갔었나? 기억이 안 나네. 그러고 아무튼 다시 첼시 돌아왔다가 또 어디 갔죠? 저기 미국 몬트리올 지금 가있죠. 아 몬트리올 갔다가 또 돌아온다는 소문이 있긴 있는데 플랜코스 돌아온다는 소리가 또 있던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원클럽맨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러고 뭐 또 누가 있을까? 테리 테리도 마찬가지고 테리 또 떠날 수도 있어서 긱스, 스콜스 뭐 이런 레전드들 원클럽맨들에 그런 대한 레전드들 뭐라 해야 될까 대우? 환상? 환상? 뭐 뭐라 해야 될까 아 그 뭐라고 하지? 지금 영광? 글로리? 아니야. 환상, 환상과 대, 비교될 만한 말이 뭐가 있을까? 넘어가죠. 네, 넘어갑시다. 네, 네 바르셀로나가 이게 일단 이니에스타 선수가 있다면 바르셀로나 이길 것 같고 없다면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지금은 부상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정정하겠습니다. 이니에스타와 MSN이 있어야 쉽게 올라갈 겁니다. 그렇죠. 예. 네. MSN 대체자가 파코라든가 저기 안 돼요. 걔 안 돼요. 저기 투란 뭐 이런 애들은 좀 투란도 이적할 것 같지만 불안하기 때문에 어쨌든 다음 경기를 보자면 세비야 대 레스터 시티 어떻게 보시나요? 세비야를 응원하는 입장에서 머리는 세비야인데 다들 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머리는 세비야인데 느낌은 레스터야. 마음은 레스터. 뭔가 삘은 레스터야. 이게 레스터가 약간 작년 리그를 챔피언스 리그로 옮겨와서 무대를 바꿨어. 아 그러고 제가 봤을 때는 레스터 강등까지는 안 당할 것 같아서. 어차피 강등 안 당하면 얘네는 챔스에서 살아남아야 되거든. 수완지 뭐 이런 애들이 너무 못해가지고 강등은 안 당할 것 같은데 그러면 레스터가 분명히 세비야를 짚고 넘어가나요? 밟나요? 넘기에는 상파울로가? 아 상파울로란다 상파울리 상파울리 상파울리가 너무 잘합니다. 그럼 세비야 보시나요? 전 세비야로 갑니다. 전 레스터로 갈게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맨체스터 시티 대 모나코. 자 모나코가 정말 힘겹게 올라왔어요. 나 왜 못 찾.. 아 저 있구나. 맨시티 모나코. 맨시티 모나코. 모나코가 정말 힘겹게 올라왔기 때문에 맨시티 약간 정말 그 선수들 몸값으로 보나 네임 밸류로 보나 맨시티가 이긴 게 정말 당연한데 맨시티가 이번 시즌 챔스에서 그렇게 썩 좋은 성적이 아니란 말이죠. 모나코도 힘들게 올라왔는데 맨시티도 힘들게 올라왔어요. 맨시티도 그렇게 쉽게 물론 1위는 했지만 그쵸. 1위는 했지만 쉽게 올라오진 않았죠. 맨시티가 과연 어떻게 보면 호흡이 지금 선수들끼리 패배 전술을 이해하기 바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패배 전술이 너무 패배 요구한 게 많아서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이 팀이 안 맞는 걸까요? 맨시티도 수비를 갈아야 됩니다. 존스톤스? 존스톤스도 그렇고 오타멘디? 오타멘디도 그렇고 그냥 전체적으로 다 골키퍼까지 해서 브라보는 일단 다시 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근데 브라보가 해도 요즘에는 그렇게 개그감이 좀 죽어가지고 그렇게 막 눈에 띄는 개그는 안 보이고 있긴 한데 그래도 전 존 스톤스가 나올 때마다 좀 불안불안해서 그 최근에 어디랑 경기했었더라? 최근에 있었던 경기 아스날이죠. 어제 경기 빼고 어제 경기? 예. 어제가 어제지? 어제 경기에서도 존 스톤스가 이제 선발로 나왔었는데 그 경기도 이제 저가 이제 요즘 들어서 막 주의 깊게 못 보다 보니까 얼핏 보는데 그래도 존 스톤스가 불안불안합니다. 요즘 너무 신경 쓰는 게 많아서 제대로 보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존 스톤스가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 너무 자주 보였어요. 가끔 보는데도 그렇게 그 정도면은 계속 보면 얼마나 불안할까. 그쵸. 예. 보는 펩은 또 얼마나 불안할까. 그래서 펩 감독이 정말 화가 많이 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팀 자체가 자기의 스타일을 계속 녹이려 하지만 뭔가 안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공격은 또 잘해요. 그쵸, 공격은 정말 잘합니다. 아게로가 없을 때도 오히려 공격이 괜찮았고, 아스날전을 보면은. 그쵸. 그렇고, 또 저기, 데브라이너라든가, 사네도 확실히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실바는 여전히 잘하고, 공격 투레가 갑자기 살아났고, 중원으로는. 투레를 페르난지뉴의 출장 경기로 해서 나오는 것만큼 잘해주는 것 같아요. 나올 아, 때마다. 지금은 근데 긴도한 저희 부상 시즌 아웃 때문에 그쵸, 그것도 나오고 그렇죠. 있는데 페르난지뉴가 지난 경기 그러니까 어제 경기는 뛰었어요. 아, 뛰었나요? 근데 야야투레랑 같이 나왔어요. 아, 페르난도를 뺐군요. 페르난도를 빼고 페르난지뉴랑 야야투레를 썼는데 그 경기에서도 제가 알기로 야야투레가 한골 넣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살아나네요. 예. 탭이 버릴 수가 없네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은 괜찮아. 공격은 괜찮은데 페르난지뉴도 보면은 수비에선 잘해주고 있어. 그쵸. 근데 수비들 그냥 수비들. 좌우 윙백, 좌우 풀백부터 시작해서 센터백 오타멘디 스톤스도 불안하고 좌우 풀백들은 늙어가지고 속력도 안 뛰지 나오고 못하죠. 뭐 되는 게 없고 네 맨시티 수비 갈아야 됩니다. 이번 1월에 아마 수비를 보강할 것 같은 맨시티인데 수비를 근데 또 보강해서 수비가 그렇게 눈에 띄는 매물이 없어요. 그건 그래요.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첼시가 지금 뭐 보누치 뭐 아까 얘기 안 했는데 보누치 데려오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매물이 없으니. 수비 매물이 좀 없긴 합니다. 어린 선수들의 성장이 있어야 이게 좀 활발하게 도는데. 성장인지 뭔지 모르겠네요. 아 근데 존 스톤스 같은 경우는 저는 맨시티가 살 때부터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에버튼 때도 존 스톤스한테 조금만 압박가 하면은 애가 정신을 못 차리고 백패스 하다 뺏기고 볼 드리블 하다가 뺏기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얘를 이랬는데 역시나 역시나. 역시나 500억씩이나 주고 그래서 두팀중 어디일까요? 그리고 참 모나코 얘기를 안 했는데 모나코가 이제 전반기라고 하죠. 유럽 그죠? 리그 중에 제일 많은 골을 넣었단 말이죠. 아, 제일 많은 골 넣었나요? 네, 제일 많은 골을 넣었습니다. 지금 와. 유럽 4대 리그 중에서 다른 리그는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붙으면은 모나코가 맨시티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은 모나코가 과연 이 경기력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프랑스도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 20km 들어갔을 거예요. 휴식기인 걸로 알고 있고. 휴식기 이후에도 모나코가 그 공격력을 살려낼 수 있을 거고, 맨시티가 과연 이적 시장에서 수비를 보강을 잘할수 있을 것인지를 봐야겠지만, 전이 경기는 도박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경기 그럼 좀 남겨놓죠. 모나코 가보겠습니다. 저는 맨시티 가겠습니다. 네. 맨시티가 작년 시즌 챔스 4강까지 간 팀인데 그래도 첼시는 전 시즌 우승하고 다음 시즌 11위 한 팀이야. 그런 팀도 있는데 뭐그 4강 갔다고 뭐 아마 내가 알기로 4강 간 다음에 조별리그에 탈락했지 첼시가? 그건 첼시 네 우리 팀 첼시. 자, 다음 레알 마드리드 대 나폴리 나폴리. 나폴리가 상황이 좀안 좋아요 지금. 밀리크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고 나서부터 계속 쭉쭉쭉 하락세로 떨어지고 있는데. 근데 그 최근에 부상에서 복귀한 선수가 한명 있잖아요 그 스트라이커 누구지요? 두 경기 연속 해트트릭을 해가지고 몇십 년 만에 이탈리아 메르텐스. 응. 걔가 돌아오면서 나폴리가 다시 살아났다고 들었어요. 저 이탈리아 리그 분명. 메르텐스. 아까도 자꾸 그 선수 생각을 했었는데 맞아요. 메르텐스. 메르텐스가 들어오면서 나폴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들었고 밀리크도 제가 알기로 이 경기 할 때쯤이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알이 너무 잘해요. 극강이죠. 네, 잘합니다. 지금 몇 경기 무패죠? 안 세봤습니다. 아, 그 정도로 어마무지한 팀인 거죠? 안 세봤습니다. 저희가 세수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어마무지한 팀인데 과연 다음에 경기할 때쯤 되면 알아서 언론에서 또 띄워주기 때문에 그렇죠. 안 세고 왔는데 어쨌든 나폴리가 그 정도의 과연 레알 마드리드를 누르고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팀이 될지 한번 이 경기가 시작될 때쯤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지단을 보면은 막 우주의 기운이 레알한테 막 간다고 막 그런 그냥 지단한테 가는 게 아니야. 지단의 머리로 가서 머리에 비춰지는 게 바지로 그러니까 가는... 바지가 뜯어지지. 아 이게 너무 많은 거야 바지 그 기운이. 바지한테 간다 했다. 딴 데는 간다 안 했다라. 아 누가 뭐야? 바지한테 간다. 바지한테 간다 했잖아. 갑자기 뭐 이상한 뭐 예. 아무것도 아닌데? 어. 어쨌든 제 이제 그럼 레알 대 나폴리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래서 레알 봅니다. 아 당연한 거죠. 역시 레알을 봐야 되는 건데 근데 나폴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밀리크 선수의 복귀와 지금 메르텐스 선수가 보여주는 그 득점력이 과연 이때까지 유지가 된다면 그래도 조금은 모를 수 있는 결과 아닐까요? 그래도 레알인가요? 저는 그래도 레알 봅니다. 일단은 지단이 BBC에 대한 미련을 버렸죠. 네. BBC에 대한 미련을 버리면서 그 뎁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 선수단 폭을 폭넓게 쓰기 시작하면서 체력 관리를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베일은 물론 부상 중이기도 하고 호날두는 전 경기 뛰고 있긴 하지만서도 체력을 어느 정도 비축을 하더라고요. 벤제마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죠. 벤제마도 잘할 때는 잘하고 못할 때는 못하는데 체력 관리를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벤제마가 그래도 나올 때마다 잘해주더라고요. 체력 관리를 들어간 이후로. 그리고 베일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이 경기 때쯤 복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다음 달쯤에 복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베일이 돌아온다면은 거기에다가 중원 같은 경우는 모드리치, 크로스, 카세미로 이제 다 돌아왔죠. 그렇죠. 또 언제 부상을 당할지 모르겠지만서도 유리몸인 선수 몇 명 거의 버티고 있어가지고 모드리치. 근데도 코바치치, 뭐 저기 누가 이스코 든든한 백업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백업 자체도 뭐 아센시오도 있고 그렇게 백업 자원들이 어느 정도 잘 버텨주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레알 보고 있습니다. 수비 같은 경우도 뭐 조금 불안하긴 한데 수비가 좀 불안하죠. 윙백 수비가 조금 얇긴 한데 저기 누가 왼쪽에 마르셀로 없어지면은 카르발 왼쪽으로 돌리고 다닐로를 오른쪽으로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쓰던데 다닐로가 살짝 불안해서 그렇지 수비는 그 정도로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챔스는 이 정도로 한번 훑어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3부에 저희의 약간 토론식 진행이 될 수도 있는데 한번 새로운 도전이라 생각하고 한번 토론은 진짜 진행자가 잘해야 되는데 손석희급의 진행자 토론을 기대해보겠습니다. 토론 진행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